Trying to let you know, sign을 보내, signal 보내. Hey, I must let you know, sign을 보내, signal 보내. Sign을 보내, signal 보내. Sign을 보내, signal 보내. Sign을 보내, signal 보내. I must let you know, sign을 보내, signal 보내. 근데 전혀 안 통해. 눈빛을 보내, 눈치를 주네. 근데 못 알아듣네. 답답해서 미치겠다. 왜 그런지 모르겠다.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냈어. 사인을 보내, 시그널 보내. 눈짓도 손짓도 어떤 표정도 소용이 없네. 하나도 안 통해. 눈치도 눈치도 전혀 없나 봐. 더 이상 어떻게 내 맘을 표현해. 언제부터 나는 네가 좋아. 지기 싫다. 왜 이렇게 또 내 맘을 몰라. 언제까지 이렇게 둔하게 내 친구로 난 대할래.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. 지금 한 번에 지금 한 번에 지리 난 너를 원해 난 너를 원해. 왜 반응이 없니. 난 너를 맞다 나를 잠깐만 지리 기다리잖아 다 보이잖아. 보내, 시그널 보내. 널 보면 웃으면 알아채야지. 오늘만 몇 번째 널 보며 웃는데. 자꾸 말을 걸면 느껴야지. 계속 네 곁에 머물러 있는데. 언제부턴가 난 네가 좋아. 지기 싫어서 바보야. 왜 이렇게 또 내 맘을 몰라. 이렇게 둔하게 내 친구로 난 대할래.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.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지리 난 너를 원해 난 너를 원해. 왜 반응이 없니. 난 너를 맞다 나를 잠깐만 지리 기다리잖아 다 보이잖아. 되지 못하니 그런지 모르겠다.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냈어.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.